Who are you? 마치 mirror 같아. But I like you like to fight you. 난 깨달아 someone else in mind. 너란 꿈을 꿔. I feel like I'm not myself again at a fall. Oh, would you pick me up off from the ground, the dust off? 도대체 난 어디에 떨어진 기분 from top of the stairs. 그일은 나를 do you even care? 난 잘 알고 있어. 아직 너만 몰라 방황하고 있어. 널 위해서라도 깨워주고 싶어. 그저 사랑이란 짙은 허상 속에 빠져있지 않게. If you're gonna say what I think, go ahead and say it already. 계속 헤매고 더 원해. 헤어낼 수조차 없이. Someone else in mind. 끝없이 갇혀 마냥 끌려다니긴 너무나 지쳐. 문득 난 깨달았고 그때 내 비춰. And I think of you all the time. 원하는 대로 whenever you drive. 내가 자꾸 원했던 넌 것 같아. So can you see me now? 일어나라도 날 사랑하면 keep in touch.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dancing now. 내 목소리가 더 선명해져. Do not escape for much. If you're gonna say what I think, go ahead and say it already. 계속 헤매고 더 원해. 헤어낼 수조차 없이. Who are you? 마치 mirror 같아. 너를 사랑했던 만큼 난 깨달아 someone else.